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조선노동당제 7차 대회 결정과 안철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빛내어 나가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8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와 중앙과 평양시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 당 간부 양성기관, 혁명사적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두루지고 방제 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설 논중한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